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힘차게 손뼉치시면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맨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성벽 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을 사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선하심 주님 그 사랑 그 선하심 주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날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그 선하심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님 주의 사랑을 그 사랑 주의 사랑을 주님 주의 선하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